춤이 코코팝 I think I like it 긴장은 down down 부끄러운 말까 어지러운 마음속에 내가 들어가 익숙한 듯 부드럽게 내게 번져가 쓰지 말아 지금 이대로 hey. 아름답기만 해 멈춰버렸으면 baby are you down 마지막 밤이야 둘만의 밤이야 긴장하지 말고 다가와 yeah, yeah. 네 모든 걸 내게 맡겨봐 yeah, yeah. 점점 풀려가는 높이 더 내려놔 오늘 눈치 보지 말고 shaking up It goes down down baby Let's go. It's a party, go go. Down, down, baby. Down, down.